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셨어요? 지난밤에 만약 좋은 꿈 꾸지 못했다면 오늘 밤 돼지 꿈 꾸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물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요. 자, 새해는 돼지 해지요. 그래서 다들 좋은 풀이를 하는데요. 돼지는 건강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 또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옛날엔 글씨 잘 쓰는 게 큰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명필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돼지 꼬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늘 바라는 건강, 넉넉함, 여유. 그 위에 여러분, 작지만 꼭 이룰 수 있는 작은 꿈 하나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기 돼지 하나 우리 마음에 키워보죠.

싶어서 출판 김영서. 처음 만났지만 그 남자의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펜.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펜. 94년 한 해 동안 저희 현대자동차를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자동차는 새해에도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M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국영화사의 12작품, 오늘은 8번째 영화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영화학 박사이신 조혜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드릴게요. 아주 좋은 일이 최근에 있었다면서요. 네. 상명여대에서 이번에 영화학과가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 뭐 처음으로 교수로, 전임 교수로 임명되셨다면서요. 예. 아, 정말 좋으시겠네요. 뭐 저도 좋지만은 이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새해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8위부터 한국 영화사 12작품을 말씀드릴 텐데, 이 점수를 매긴 것을 잠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2분이, 그러니까 11명의 영화평론가와 저희 FM 영화음악이 점수를 12위부터 1점씩 거꾸로, 그리고 11위는 2점 이렇게 매겨서 12작품에 매겼습니다. 그래서 총점을 매겼는데요. 8위로 꼽힌 영화가 바로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예. 아, 이게 그 강한섭 씨가 5점을, 유진아 씨 12점, 정성일 씨 7점, 서인숙 씨 1점 해가지고 총 37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4명의 영화평론가가 꼽아주셨습니다. 조희문 씨는 꼽아주시지는 않았지만, 네, 저는 들어가진 않았죠. 예, 바보들의 행진이 중요한 작품이라는 것에는 뭐 동의하시죠? 아니, 물론이죠. 네. 이 대략 그 요 영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 예, 시대를 조금 둘러볼 필요가 있는데, 대략, 네, 70년대면은 이제 한국 영화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 해입니다. 72년도에 한 230편쯤 나왔고, 네, 이제 그 이후부터 조금 감소하긴 하지만 한 200편씩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네, 한 해. 예. 예.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숫자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형편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네, 나왔거든요. 대략 이제 그때 유행했던 영화들이 호스테스 영화, 하이틴 영화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어떤 작품성이나 재미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대단히 영화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바보들의 행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영화가 이 시대와 사회에서 뭐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줬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길종 감독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영화를 만들면서 대략 이 그 당시 시대가 이제 유신 시대가 되거든요. 지금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독재, 뭐 민주화 이런 것들이 대단히 그 중요한, 네,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가 휴교하는 경우도 많았고, 현실은 굉장히 답답하고 이제 우울했거든요. 네. 근데 영화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했다고요. 하이틴, 그렇죠, 영화나 이제 이런 호스테스 영화들은. 근데 이 영화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좌절이나 어떤 실망, 뭐 이런 그 답답한 심정을 영화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75년도에 그 처음 상영이 됐는데, 영화를 본 대부분의 대학생들 아니면 그 젊은 사람들이, 아, 저건 바로 내 이야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어떤 우리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네, 하는 그런 반응 때문에 그 대단히 크게 호응을 했었죠. 그래서, 네, 흥행에서도 상당히 성공을 거뒀고, 또 그 덕분에 이제 이 영화를 만든 하길종 감독은 상당히 그 젊은 사람들의 우상 비슷하게, 그렇죠,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영화는 특별히 줄거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 병태, 영자, 그다음에 친구 영철, 뭐 이렇게 그 이제 대학교 다니는 젊은이들이 그냥 미팅하고 어떤 생활하고 이러면서 그냥 참 마음 답답해하고 이제 마음 아파하고 하는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사랑도 이루지 못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잘 이루지 못하고 뭐 그런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군대에 가는 걸로 얘기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영화들에 비해서 어떤 뚜렷한 스토리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느끼는 어떤 답답한 심정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게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영화를 아마 지금 그 비디오를 구해서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옛날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장발 단속하겠다고 해서 네. 경찰관들이 대학생들 뒤로 막 쫓아가고 네. 또 도망가고 또 잡혀서 파출소에 뭐 잡혀가고 뭐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다방에서 그 미팅을 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묘사가 됩니다. 아마 지금 대학생들, 아마 고등학생들 정도가 봐도 아우 저런 식의 미팅이란 게 저게 어느 시대냐 이제 하고 할 정도로 좋게 보면 아주 순박하고 좀 요새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촌스럽다 그럴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방에서 서로 이제 뭐 짝짓기를 하는 방식을 이제 자기 물건 하나 꺼내놓고 뭐 이렇게 상대 번호표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좌석에 앉아서 이제 상대를 그러니까 번호를 뭐 여자 쪽에서 선택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단히 그 재미있고 또 지금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이제 네. 그런 그 분위기들이 많이 나오죠. 저도 이 영화를 TV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나는데 잊을 수 없는 게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그 장발 단속하는 경찰이 장발이었어요. 예. 그렇죠. 참 상당히 그 사회적인 모순을 이 영화가 은유적으로 꼬집은 그런 면들이 중간중간에 보였던 것 같은데요. 아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게 이 영화가 이제 특히 하길종 감독이 이제 돋보였다는 거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화적인 짜임새는 어떤 평가만큼 따라가지는 못하는 예.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던 시절, 어떤 답답한 시절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 자체는 대단한 용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장발 단속이라든지 이제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고 학교 휴강하는 어떤 장면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답답한 어떤 심정을 느끼는 주인공들이 술에 취해 갖고 이제 청와대 쪽을 그 당시 지금 중앙청이 네. 중앙청이니까 지금 중앙박물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앙청을 향해서 어떤 그 경례를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역설적으로 그 어떤 부도덕한 권력, 그러니까 이 사회를 참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힘의 실체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야유라 그럴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열에서 좀 잘려나갔다가 다시 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뭐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영화를 보는 그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 참 답답한 어떤 그 이야기, 자기 주변에 있는 현실을 영화를 보면 아 저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바로 네, 갔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영화 관객들은 아 저건 바로 내 이야기다, 우리 시대 이야기다 하는 거를 느끼게 되니까 말하자면 영화의 어떤 리얼리즘의 회복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은 뭐 현실도 상관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 하길종 감독은 적어도 영화를 통해서 우리 시대와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영화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어떤 젊은이들한테 어떤 공감을 크게 얻었죠.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여주인공의 그 눈동자거든요. 참 눈이 컸던 여배우다라는 네, 생각이 이영애 들어요. 씨죠. 이영옥 씨죠.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대단히 그 귀여운 얼굴입니다. 네. 이렇게 좀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토끼 같은 느낌을 네, 주거든. 네. 참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하길종 감독이 만든 무슨 그 병태와 영자든지 어떤 다른 영화들이 나오면서 그 귀여운 이미지를 이렇게 상당히 많이 그 자랑을 했고 한 70년대 중반쯤에서는 청춘 영화에서부터 이런 어떤 멜로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그 활동폭이 좀 넓었던 분이거든요. 네. 지금은 근황이 조금 좀 띄엄해서 좀 이제 한 시대를 좀 지나간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그 스타 중에 한 분이었죠. 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은퇴한 영재역의 이영옥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포터 강현정 씨가 만나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영옥 씨 아주 오래간만인데요. 이게 얼마 만입니까? 네, 굉장히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거의 한 10년이 넘었죠. 근데 좀 걱정되는 게요, 라디오라 제 목소리가 굉장히 원래는 조금은 허스키였지만 지금 목도 쉬고 감기도 걸리고 조금 피곤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야, 저 할머니 됐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 있죠. 그 바보들의 행진에 출연할 당시가 역대 몇 살 때셨습니까? 그때가 한 20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9년 전이니까요. 만으로 38 됐죠. 근데 여전히 미인이세요. 옛날이랑 똑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지금은요. 제가 저 인천 송도 그쪽에다가 이제 단란주점을 좀 하나 사셨어요. 그래서 그거 운영하느라고 거기에 소일을 하고 있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그 영화가 12명의 비평가가 선정하는 그런 영화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 출연한 주인공, 주인 여배우로서 아주 큰 영광일 것 같은데 그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거요. 네.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거의 20년이 다가가는데도 그 바보들의 행진을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시고 계속 그게 뭐 TV나 어디다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 찍으면서 그때는 다 같은 또래의 그 병태도 저하고 나이가 같았었고 영철이 뭐 고래 잡으러 다닌다는 그 영철이요. 진짜 이 대학생처럼 연기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인상이 남아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촬영을 한다면 프로의식을 갖고 하지만 그때는 전혀 프로의식이 아니었고 친구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도 할 수 있었고 그걸 또 만들어주신 하길종 감독님이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감독님이 생각이 많이 나죠. 지금 감독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그 하 감독님께서 그때 어떠셨어요? 조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개팍하셨어요. 성격도 좀 그러니까 남다르시고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하셨겠지만 그분은 일단 촬영하러 딱 나오시면 절대 세수를 안 하신다는 거 이빨도 안 닦으신다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우 더러워 막 이랬는데 작품에 일단 임하시면은 그러니까 왜 작가들이 글을 쓰면 머리를 안 감으신다 그러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작품 시작서부터 끝까지 절대 이 안 닦으시고 세수 안 하시고 면도 안 하시고 목욕도 거의 안 하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참 특이하시고 예. 네, 굉장히 기억에 남으시고 좋으신 감독님이고 그래요. 돌아가셨지만 그 대부분의 팬들이 아마 바보들의 행진 하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마 그 떠나는 열차에서 이제 그 남자친구와 이렇게 키스하던 그 장면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그때 NG 많이 내셨죠? NG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원래 이 콘티 대본에요. 병태하고 같이 이렇게 막 깡충깡충 뛰면서 뽀뽀하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었는데 우리가 그 장면을 맨 마지막에 찍었어요. 왜냐하면 병태가 머리를 삭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제 머리를 자르고 딱 보니까 어머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머리 긴 머리만 보다가 맨 마지막에 머리를 딱 자르니까 뭉클한 상태에서 기차 안에서 이제 저를 보면서 이제 서로 이제 연습을 했죠. 연습을 하는데 아 우리가 어머 이대로 그냥 서로 애인이고 이런데 이대로 보낼 순 없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럼 볼에다 뽀뽀를 해줘라 이랬는데 볼에 뽀뽀를 하니까 제가 키가 작잖아요. 깡충깡충 뛰니까 감독님이 거기서 아 바로 이거다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뽀뽀를 하는데 키가 작으니까 뒤에서 헌병이 나를 안아주면 둘이서 뽀뽀를 하게끔 해라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뽀뽀하는 장면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깡충깡충 뛰고 엔진은 많이 났었어요. 굉장히 영화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영화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항상 마음이 있어요. 하고 싶고 또 연기자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제가 어저께 촬영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작품도 이제 가끔씩 들어와요.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저한테 맞는 그런 역할이 안 되더라고요. 팬 여러분들은 아 이영옥이 애띤 맛 또 무슨 명랑했던 그런 것만 머릿속에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만큼 뭐 눈에 눈가에 주름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런 거를 이 화면 이 카메라는 속이질 못해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주름 하나 지면 그거 그대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작품에 임했을 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라든가 팬 여러분들 또 뭐 이런 분들이 딱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늙었다. 얼마나 실망할까 하는 그거에 어머 차라리 내가 섣불리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안 나타나고 그냥 그 옛날에 어렸을 때의 그 이미지로 남기는 게 어떨까. 또 여러 가지인가 작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은 있어요. 근데 뭐 앞으로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죠.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은 20대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조금은 실감이 나더라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리포터 강현정 씨가 만나본 이용옥 씨였습니다. 역시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네요. 자, 바보들의 행진 중에서 날이 갈수록 이 송창식 씨의 음성으로 이 곡 들어보죠. 에프엠 영화음악 신년 특집 한국 영화 12작품 어제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유진아 씨와 함께 시간을 같이 했고요. 12위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1위로 길소뜸, 12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리고 9위 만다라 얘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은 8위로 꼽힌 바보들의 행진 중에서 송창식 씨가 부른 날이 갈수록이었습니다. 자, 이제 7위 말씀드리겠는데요. 7위는 조혜문 씨가 11위로, 또 이효인 씨는 7위, 김소영 씨가 5위 등으로 꼽아주신 마부입니다. 총 38점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5분의 영화평론가가 이 영화를 12위 안에 꼽아주셨는데요. 자, 이 마부라는 영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61년도에 이제 강대진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강대진 감독은 또 마부 외에도 그 박서방이라는 영화가 있죠. 대략 그 우리가 60년대 감독들을 얘기할 때 흔히 이제 신상호, 김수영, 유현복, 네. 이만희 감독들 뭐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김기영 감독까지 포함시키고 이러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 강대진 감독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그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라고 보거든요. 거의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60년대에서 가장 뛰어났던 감독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강대진 감독이 아닌가. 우리가 평가가 너무 이렇게 소홀했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감독의 영화는 참 괜찮다고 그래요? 보여요. 어떤 영화들 만들었죠? 그러니까 마부나 박서방이나 이제 다른 멜로드라마도 있지만 특히 그 두 작품은 아주 대표작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마부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작이 되는데, 뭐 얘기도 이 영화도 역시 어떤 뚜렷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성호 씨, 지금 김일하 씨 아버님이 되겠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당시 아주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배우였던 이제 김성호 씨가 그러니까 마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 달구지를 이제 이용해서 그 화물 짐을 실어주고 그걸로 이제 건건히 생활을 하는 거니까 지금 시대에 비교한다면 아마 그 용달 트럭을 한 대 걸고 이렇게 그 밥벌이를 한다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 집안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가난한 서민이죠. 이제 큰 시집간 큰 딸은 또 생활이 좀 불편해서 다시 집에 돌아오고, 또 이렇게 막내 아들은 이렇게 불량 학생으로 밖으로 돌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큰 아들 하나는 마음은 착하고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 뭐 좀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시험 준비를 계속 하는데 계속 안 되고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서방 입장에서 저 그러니까 이 마부 주인공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현실은 참 어렵지요. 네.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래도 근데 이 그 주인공은 그에 대해서 어떤 그 비관하거나 이렇게 꺾이질 않고 아 현실을 이렇게 참 넉넉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어떤 좋은 내일이 올 거다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이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도 자기 말이 아니고 그 어떤 좀 부잣집의 말을 빌려서 이제 그 달구지를 끌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꼬이다 보니까 이제 말도 다시 뺏기게 됩니다. 주인한테. 그러니까 생활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도 그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뭐 사는 방도가 없어서 이제 찾아보는데 또 다른 이제 그 착한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주변에서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지만은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하는 마음들, 어떤 서민들이 서로 돕고 돕는 이제 그런 마음씨들이 되겠죠. 이런 그 생활들이 잔잔하게 묘사되면서 서민들 속에 그 어떤 담겨 있는 어떤 그 생활에 대한 의지, 희망, 네. 어떤 아주 낙관적인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스토리로 본다 그러면은 약간 좀 멜로드라마 같은 분위기를 띠긴 하지만 영화 전편에 깔려 있는 어떤 서민적인 정서, 네. 그다음에 우리식의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대단히 그 한국적이라고 이렇게 그 지칭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감정에 닿아오거든요. 이거는 외국 영화들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우리들만의 정서 같은 거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강대진 감독은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포착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영화에 담겨 있는 어떤 한국적 리얼리즘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어떤 그 무시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새롭게 평가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부나 박서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것도 다시 평가해야 될 영화 중에 한 편이다. 그래서 상당히 그 좋게 보고 있는 영화들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전 이 영화를 못 봤는데, 예. 마부가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 뭐랄까 한국적 정서를 뭐 섬세하게 표현했다라든지 그런 좀 추상적인 좀 추상적이죠. 예. 근데 이걸 어떻게 딱히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적이라는 표현이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현실 네. 그 속에서 우리 식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 그 정서 같은 것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또 서양 사람들이면 자기네 스타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또 우리 식의 어떤 감정 표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좌절하는 쪽보다는 그냥 마음 넉넉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이렇게 툭툭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포용력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 여유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박서방이라든지 그, 아, 자꾸 박서방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그 마부의 주인공의 네. 그 어떤 주인공이라든지 그 주변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제 자식들이라든지 어떤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아 저럴 수 있겠다 하는 정서를 감독은 대단히 섬세하게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다른 나라 시기였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서,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어떤 과장도 없고 어떤 뒤틀림도 없고 아주 솔직하게 묘사를 하면서 그거를 우리식의 정서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설명이 좀 이렇게 그 어떤 구체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는 다른 감독들한테서 찾아보기 어렵고 외국 영화들에서도 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사회를 우리식으로 가장 잘 표현한 영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그 한국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새롭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2차 대전 후에 이제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구두닦이라든지 자전거 도둑 같은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정서나 분위기하고 비교해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영화들은 이탈리아식의 어떤 상황,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자기네 식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주목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마부나 박스만 같은 영화들은 또 우리식의 스타일로 우리 문제를 포착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될 영화다. 예,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은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안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대화 내용이라든지 대사나 그런 걸 보면 영 서구적이고 영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감독은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예. 한국적인 리얼리즘을 구현했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역시 한국적인 독특한 상황을 스크린에 옮겨서 우리에게 깊은 감흥을 준 영화 최근작 중에서 한 곡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중에서 별이 되어 가리라 띄워드립니다. 가슴 깊은 곳에 서 thank you. 그 섬에 가고 싶다 중에서 별이 되어 가리라였습니다. 자, 저희 FM 영화 음악이 마련한 신년 특집 한국 영화 12작품. 이 12작품 중에서 이 별이 되어 가리 그 섬에 가고 싶다를 꼽아주신 영화평론가가 계시네요. 서인숙 씨인데요. 한번 서인숙 씨가 꼽아주신 그 12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위로 바보들의 행진. 오늘 8위로 처음에 소개해드린 영화죠. 2위 바보선언. 3위 아재아재 바라아재. 4위 오발탄. 5위 첫사랑. 6위 깊고 푸른 밤. 그리고 7위로 그 섬에 가고 싶다를. 8위 그대안의 분홍. 9위 땡볕. 10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11위 자유보인. 그리고 12위는 성공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마부를 12위 안에 12편 안에 꼽아주신 영화평론가는 두 분인데요. 이효인 씨의 경우가 마부를 7위로, 그러니까 오늘 7위로 정확하게 맞추신 셈이네요. 이효인 씨는 1위를 그들도 우리처럼, 2위를 바람불어 좋은 날, 3위 짝코, 4위 만다라, 5위 서편제, 6위 하얀 전쟁, 7위 마부, 8위 하녀, 9위 기쁜 우리 전인 날, 10위 너에게 나를 보낸다, 11위 삼동 과장, 그리고 12위로 오발탄을 꼽아주셨고요. 정재용 씨도 마부를 12위 안에 꼽아주셨습니다. 정재용 씨의 경우는 오발탄, 바람 불어 좋은 날, 돌아오지 않는 해병, 마부, 사격장의 아이들, 오목뱀이의 사랑, 그리고 하녀, 순교자, 산포 가는 길, 불의 딸, 만화 홍길동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을 12편으로 꼽아주셨어요. 자, 이제 한국영화 12작품 6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효인 씨가 2위로, 정선혜 씨가 8위로, 강한섭 씨가 6위로, 그리고 FM 영화 음악이 9위로 뽑았어요. 이렇게 해서 총 39점을 얻었고요. 빈도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5명이 이 영화를 꼽았습니다. 이상호 감독, 안성기, 김성찬, 유재인 씨가 주연한 바람 불어 좋은 날입니다. 조희문 씨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세요? 영화가 어떤 현실에 참여하는 영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어떤 현실 발언을 하는 영화의 이제 구체적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이 영화를 만든 이장호 감독은 원래 이 작품보다는 70년대 중반에 별들의 고향으로 완전히 스타 감독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별들의 고향이 갖는 어떤 중요성은 영화의 중심 인물을 배우에서 감독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영화들은 대부분 주연 배우가 누구였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앞에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부터는 누구누구 감독 영화라는 표현들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감독이 중심이 된 영화였습니다만. 이장호 감독의 경우는요, 근데 그 영화들이 참 대별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네.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영화들이죠. 그래서 네. 70년대 이후에는 뭐 이제 별들의 고향 이어서 어제 내린 비라든지 이제 이런 네. 일종의 멜로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장호 감독이 한번 그 대마초 사건에 휘말려서 활동을 중단당하죠. 그래서 몇 년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아마 그 기간이 어떤 본인한테는 어떤 현실을 어렵게 사회를 보는 어떤 생각을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영화들은 그냥 영화적인 재미에 빠져 있다가 그 어떤 공백 기간을 가지면서 어떤 현실에 대해서 많이 자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느낌을 영화를 통해서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80년도에 나온 바람 불어 좋은 날이 그런 생각이 최초로 나타나는 이장호 영화. 네. 그러니까 80년대 특성을 담고 있기도 하고, 이장호 감독 개인으로 봐도 2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크게 변신을 하는 영화가 되거든요. 이 영화는 이제 우리가 그 흔히 80년대를 뭐 격동의 시대다 뭔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그 대단히 중요한 시기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말하자면 그 어떤 투기 바람이라든지 경제 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변동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그 이농 현상이라든지 또 도시 어떤 서민들이 이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간의 어떤 빈부 격차,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의 어떤 그런 차별 뭐 이런 여러 사회 이제 모순들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데, 바로 영화는 그런 어떤 시대,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그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고향을 떠나서 시골로, 이제 서울로 올라온 친구들입니다. 이제 도시 그 신개발지 주변에서 무슨 중국집 배달원도 하고 이발소에 어떤 직원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친구들이 그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 자리를 잡을까 성공을 할까를 꿈을 꾸지만 그러나 현실은 이 사람들한테 대단히 잔혹하고 냉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를 안 하고 계속 짓밟기만 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그 서울에 진입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제 이런 어떤 모순들이 이제 계속 묘사가 되는데 그래도 역시 또 그 이제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자기네끼리 서로 의지하고 감싸고 이러면서 어떤 그 격려하고 하는 이제 그 모습 그 모습들이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건 대단히 역설적인 제목이죠, 말하자면. 네. 바람 불어서 참 고달픈 날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내일을 기다린다. 그게 바로 어떤 80년대 젊은이들이 겪었던 아니면 경제 개발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었던 사람들한테 현실은 어떻게 다가왔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략 그 이런 영화의 분위기는 이제 80년대 영화의 한 흐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현실에 네. 대해서 발언을 하는 영화들. 그래서 이장호 감독은 이제 이 영화 이후에도 무슨 바보선이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는 뭐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어떤 그런 그 맞아 멜로드라마에서 어떤 리얼리즘으로 변신 또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와서는 이장호 감독이 오랑영화로 또 변신을 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장호 감독 개인 스타일은 좀 그 기복은 상당히 심하다 이제 이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어쨌든 이장호 감독 개인으로 본다면 재기작이 되는 거고 네. 또 영화 큰 경영으로 본다면 80년대 어떤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리즘 영화의 어떤 출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영화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이 바람 불어 좋은 날에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신명보 씨가 부르는데요. 사실 이 곡은 바람 불어 좋은 날 이 영화의 주제가는 아닙니다. 이장호 감독이 그 이후에 만든 어쩌면 그 기복이 심하다고 하는 이장호 감독의 특성이 될 수도 있는데 오락 영화죠. 미스 코플송 미스터 코란도에 삽입된 그 곡입니다. 그 전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노래 제목으로 썼어요. 신명보 씨가 부르는 바람 불어 좋은 날 한번 들어보죠. 미스코플송 미스터 코란도에 삽입된 바람 불어 좋은 날 신명보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5위 말씀드릴게요. 김종훈 씨가 11위로, 김소영 씨가 9위로, 서인숙 씨가 2위로, 강한섭 씨가 3위로, 그리고 FM 영화 음악인 8위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총점 40점을 얻었고요. 빈도수로 따신다면,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6명이 이 영화를 꼽은 셈이 되는데요. 바로 바보 선언입니다. 자, 이 영화 설명도 해주셔야죠. 대단히 화제가 됐던 영화죠. 네. 그러니까 역시 영화의 테마는 어떤 현실 비판입니다. 사회 모순에 대한 이제 그 아주 시니컬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이 영화가 새로운 거 스타일에서 전혀 다른 모양을 취했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좀 심각하고 진지하고 괜히 무게를 잡는 어떤 이런 느끼가 쉬운데 이 영화는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가볍게. 그러니까 가볍기도 하고 어떤 풍자, 그러니까 네. 유머, 이제 유머도 블랙 유머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 어떤 스톱모션이나 고속 촬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법을 장난스럽게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동원을 하고 또 영화에서도 어떤 코미디적인 요소도 삽입을 하고 그러면서도 현실 비판을 담고 이래서 스타일 쪽에서도 대단히 그 좀 새롭다기보다는 좀 색달랐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어떤 현실 비판의 의식이 담겼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 이제 개봉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 우리나라에도 저런 영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거냐 하는 네. 문제도 주목이 되면서 이장호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 그럴까, 어떤 재능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화 주인공들이 역시 등장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겪는 소외, 고통,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동치, 육덕, 두 사람은 뭐 아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아주 하층 인간들이죠. 뭐 불구 정신적으로 불구이기도 하고 사회 소외도 받고 있고 또 그런 이제 주인공이 그 여자 이제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여자 주인공을 만나거든요. 이 세 사람이 같이 일행이 돼서 어떤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일종의 형식적으로는 로드무비 형식을 그렇죠. 취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겪는 어떤 그 슬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그 진지하게 보면 대단히 그 실험적이긴 하지만 또 영화를 그 만드는 과정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가? 이장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네. 어떤 계획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정확한 그 스크립트 같은 걸 만들지 않고 그냥 현장에 나가서 카메라를 받쳐놓고 그냥 뭐를 좀 일단 찍어보자. 갔다 와서 이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엮을 수가 없는가 해갖고 이제 이리저리 맞춰본 게 이제 이 영화였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완전 즉흥적으로 네, 대단히, 이것저것 찍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만들어낸 작품. 그러나 이제 그 결과는 대단히 그 색다르긴 한데 예. 제작 과정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겠지만은 뭐 그러니까 저기 그 이대 앞에 그 대학가에서 이제 여학생들 뭐 모습도 찍고 어떤 뭐 바닷가에서 가서 찍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면들을 찍어서 네. 뭐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엮으면 좀 어떤 그림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적응성이 많이 발휘된 영화라고 그러면서 이장호 감독도 그렇고 특히 이제 조감독으로 참여했던 여러 그 인물들이 이 영화는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장면 중에 저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장호 감독이 옥상에서 영화는 죽었다 이러면서 감독이 뭐 뛰어내서 투신 자살하는 장면도 있고 네. 아주 이런 그 여러 가지 변화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촬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연출된 경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그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색다른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네. 어떤 그 만약 현실 비판에 대한 어떤 그 반어법, 반전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는 경우가 다른 외국에도 있어요? 대단히 드물죠. 네. 사실은 영화 제작이라는 게 아주 그 정확한 콘티라든지 계획 네. 스케줄에 따라서 작업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아주 나쁘게 보면은 영화를 만들 때는 계산이 없었다는 얘기는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장호 감독 자체가 이렇게 그 능력이라 그럴까요? 어떤 영화를 보는 시각, 만드는 기술들이 또 보통 감독들에 비해서는 좀 뛰어나고, 전체적으로 그 작업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도 괜찮았기 때문에, 맞아요. 순서를 뒤집었지만은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왔다.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대단히 그 극적이고 영화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것도 좀 새로운 얘기인데요. 자, 이 영화에서 그 김영곤 씨가 아마 처음으로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김영호 씨 하면 지금은 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뭐 연기 잘하고 소리 잘하고 이제 네. 다재다능한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때만 해도 김명곤 씨는 거의 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장우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어떤 연기자로 영화 배우로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또 하나 여자 주인공 이보이 씨가 등장을 네. 하는데 이보이 씨도 이제 TV 탤런트 생활을 하다가 이장우 감독이 픽업을 해서 이렇게 키워놓은 배우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연기력 같은 것도 상당히 그 여러 작품들을 거치면서 많이 안정돼가는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보이 씨를 상당히 그 좋아했던 배우 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서로 하여튼 결합되면서 결과는 아주 뭐 말하자면 좀 의외의 결과가 되겠지만은 적어도 그런 어떤 현실 비판 스타일의 어떤 파격성 어떤 그 상황을 뒤집는 어떤 블랙 유머 이런 것들이 하여튼 잘 조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보는 관객들한테는 대단히 새롭게 다가갔고 한국 영화 중에서는 아주 색다른 영화처럼 비쳤고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네. 할 수 있겠죠. 예. 자,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 영화 12작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8위부터 5위까지를 영화 박사이자 영화 평론가인 조희문 씨와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예. 새해 한국 영화 얘기를 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좀 하나 부탁드리면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 한국 영화 좀 많이 보십시오. 네, 조희문 씨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자, 새해 복 받으십시오. 네. 이 김명곤 씨가 주연을 해서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개봉됐었죠. 자, 서편제 중에서 소리길 들으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은 4위부터 1위까지 영화평론가 김소용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